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점에서 인디아 주체철학연구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도서존시회, 영화감상회가, 나이지리아 특허리풀류식료회사에서는 영화감상회가,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산하 여러 지부소조들에서는 토론회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도서들이 존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볼보라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김정은 각하께서 계시기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인민의 낙원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